큰 인생. 나나 하노나 하노나 나나 똑같은 세상.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꽃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하나 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하노나 하노나 나나 똑같은 세상.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야. 너나 하나 나나 나나 너나 수많은 사연. 나나 하노나 하노나 나나